그렇지 못한 태도 간열인 몸에서 가려진 볼륨은 더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로 고백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i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 그저 원하면 test me 넌 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A week, two, and two, one Hit you with that 뚜루 뚜루 멋대로 want it back, girl 조건 싫어하고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, it'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